나조차 모르는 내 맘을 들키기 싫어 감추는 게 익숙해져요. 내 기억은 언제나 오래된 퍼즐 같아서 늘 하나씩 모자라 그 조각을 찾고 있죠. 같아서 늘 어딘가 부족한 말들로 끝나버리죠. 잘 지내요. 오늘도 망설이다가 건넨 내 말은 누군가 조용히 알아주길 바랬어. 시계 같아서